비를 맞고 피었네. 어제 슬픈 일들을 감싸주었네. 당신의 고운 얼굴을 가득 닮았던 수선화 작은 꽃이 비에 떨고 있네. 아, 아, 지금은 가버린 당신이지만, 아, 작은 수성화는 당신의 하얀 면사포. 나를 보고 웃네.